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나이지리아 부흥 진보당이 미용의 전국 지도자로 높이 모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미용의 전국 지도자 칭호 중서를 전달하는 의식이 10일 아부자이소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에는 나이지리아 부흥 진보당, 인민 진보당, 김일성 김종일 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 조선 친선협회의 인사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 미술 작품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식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미용의 전국 지도자 칭호 중서를 구주빌 은나지 나이지리아 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종영철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